On y va faire la fête. 네, 遊びに行こう. Punta del sa fiesta. 네, 파티 가자. Let's go party. Let's go party. Now work.